이번 주 설교 준비하기가 좀 힘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난 5주 동안 복음의 진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복음의 진미를 5주 동안 다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제일 좋은 것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음식으로 여러분에게 드려야 만족이 될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 그 이후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하여서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놀라운 복음이 현재의 나의 삶 속에서 어떤 힘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이 현실 세계 속에서 능력으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이게 문제였어요.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천지창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런 목소리, 보이스를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는 존재이고 육체가 없으신 분입니다. 육체가 없으신 분이 목소리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성경에 기록하였을까요? 다양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 깨달은 것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이 창세기 1장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기고 땅이 있으라 하심에 땅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자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때에 하나님처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자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며 우리에게 이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다. 우리 입술에서 무엇이든지 선포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메시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저기 있는 산이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져라.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산을 옮기는 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그 믿음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일까요?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신앙생활을 해야 얼마나 우리가 기도생활을 해야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그런 믿음의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까? 산을 바다에 빠뜨리는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은 이렇게 답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산을 바다에 빠뜨리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란 겁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여기서 비유로 겨자씨라는 것을 비유로 삼았을 때는 어떤 의미일까요? 대단하거나 크거나 위대한 믿음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겨자씨로 비유되는 이 믿음은 작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산을 옮기는 믿음, 와 이거 아무나 못할 건데, 우리 교회 목사님도 못하고 내노라는 선지자들도 이거 아무나 못할 건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옮길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산을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 맞다면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우리에게 없다는 것. 두 번째로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선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선포하라는 겁니다. 말하라는 겁니다. 외치라는 겁니다. 믿음은 있는데 선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안 옮겨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선포는 했는데 의심이 생긴 거예요. 보세요. 끝에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산이 바다로 던져지는 이런 놀라운 이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선포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누구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옮겨진다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든지 믿음을 선포하지 않았든지 선포하고 나서 의심했든지 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오늘은 이 선포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의외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순간 이 말의 능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포하지 않아요. 이 놀란 능력을, 이 놀란 무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 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는 말의 힘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밥을 두 개 그렇게 담아놓고 한쪽은 사랑한다, 고맙다, 칭찬을 계속 해주고 한쪽에는 못났다, 밉다, 나쁘다, 욕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거 기독교인이 실험한 거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공영방송에서 실험해가지고 보여준 겁니다. 그랬더니 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을 들은 밥은 그대로인데 밥에게 못생겼다, 밉다고 이야기하니까 밥에 곰팡이가 피고 부패했잖아요. 일반적인 자연계의 소리에도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신비, 창조의 원리 속에 이 소리에 힘을 실어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소리는 어떨까요?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그 정도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리, 그리스도인들의 외침, 하나님의 백성의 선포는 자연계뿐만 아니라 영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자연계를 향하여서 선포하였습니다. 바다의 풍랑이 일 때에 풍랑아 잠잠하라 선포했으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라사인 지방으로 갔을 때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아니 더 정확하게 그 사람 속에 있는 군대 귀신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빠져나옵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선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니까 되겠지. 우리는 안 될 거야. 예수님이니까 되겠지. 일반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포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일어났는지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산을 옮기는 것은 진짜 작은 믿음이에요.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사령관으로서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아말렉 군대와 전투를 하는데 거의 아말렉을 전멸시킬 수 있는데 해가 지고 있는 거예요. 해가 지면 아말렉이 다시 이 전력을 가다듬어서 공격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 전쟁을 끝장내야 되는데 이때 여호수아는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보통 믿음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거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태양아 머물러라. 태양이 지면 지금 안 되니까.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태양이 머물렀어요. 시간이 더 주어졌습니다. 확보된 시간을 통해 아말렉을 전멸할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 하나님의 백성 이런 선포를 할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아무도 그 성을 점령해 보지 못한 그런 경관성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처음에는 6일 동안 계속 성을 돌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째는 7바퀴를 도는데 마지막에 다 돌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포했어요. 외쳤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외칠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선포할 때에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미디안 군대와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미디안 군대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원 군사는 300명입니다. 이 300명으로 수만 명을 지금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그들이 외친 거예요. 여호와의 칼이요. 기도원의 칼이요. 횃불을 들고 무기가 아니라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어서 적진으로 들어가서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외친 거예요. 여호와의 칼이요. 기도원의 칼이요. 선포할 때에 미디안을 전멸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전 미문의 안전 안전병이를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에게는 그건 없지만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그러라. 선포한 거예요. 선포에는 이런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베드로가 성전으로 가다가 성전 미문의 안전 안전병이를 본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전병이를 붙잡고 주님 이 불쌍한 안전병이를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선포해버린 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때로는 기도가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가 선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쭉 훑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는 거의 선포였어요. 환자들을 만나든지 죽은 자를 만나든지 죄인을 만나든지 다 선포하였어요.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내 죄가 사함받았다. 내 병이 나았다. 다 선포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기도를 안 하셨나요? 예수님만큼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없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한적한 곳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조용한 곳에서 기도를 하고 평소에 새벽과 밤에는 기도하시고 그 기도한 것을 낮에는 선포함으로써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선포라는 것은 믿음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의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했다. 믿는다면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다면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힘입니다. 지난주 5주 동안 한 그 복음이 정말 우리가 믿어진다면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종류의 선포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시편에 많이 나와 있죠.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가 대대에 미치리로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선포한 거예요. 여호와는 인자하시도다. 여호와는 신실하시다. 여호와는 성실하시다. 이렇게 선포할 때에 그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포를 안 하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내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으면 물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은 대로 선포하세요. 두 번째로 우리는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경우를 시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도 불렀지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나의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의 영혼에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좌절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선포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마귀에게 당하고 있어요. 무기력하게 맨날 당하고 있어요. 마귀가 잡아뜨리면 잡아뜨리는 대로, 유혹하면 유혹하는 대로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마귀가 무섭습니까? 사단이 무섭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해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은 하긴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공격하면서도 조마조마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엄청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대로 그 무기의 능력을 알아채지 못해서 사용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사단이 우리가 그 무기를 사용할까봐 조마조마하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를 공격하기는 해야 되는데, 근데 함부로 공격했다가 그 무기를 사용하면 자기가 큰일 나니까 조마조마하게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저보다 더 똑똑하겠죠?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마귀라면 이런 전략을 쓸 것 같았어요. 자, 우리에게 놀라운 무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이 무기는 마귀에게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데 혹시라도 이 무기를 사용할까봐 조마조마한데 이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선포라는 최고의 무기가 있는데 다른 무기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어떤 물질의 고난을 줍니다. 인간관계의 고난을 줍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무기를 사용하느냐 그러면 돈 있으면 된다. 돈을 무기로 잡은 거예요. 나에게 지금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은 내가 사회적 지위가 없기 때문이다. 빽이 있으면 된다. 그래서 좀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려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자기의 생각을 믿게 합니다. 이런 것은 마귀에게 전혀 통하지 않아요. 마귀에게 전혀 위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실상은 이것은 아무것도 마귀에게 공격거리가 되지 않는데 마귀는 예수 이름만을 무서워하는데 그걸 들키기 싫으니까, 예수 이름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돈으로 우리가 풀어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되게 만들어요. 제가 만일 마귀라면 좀 이상한데 제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때리는 거예요. 돈으로 마귀를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무 위협도 안 돼요. 근데 마귀는 괜히 아픈 척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통하네. 역시 이 방법에는 돈이 최고야. 이거 통하네. 이 방법에는 역시 내 머리가 최고야. 그러면 자꾸 그걸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통하기 시작하면 마귀에게 통하잖아요. 아니면 나의 문제에서 그게 통하잖아요. 사람은 자꾸 그걸 의지하게 돼요. 한번 통했으니까. 근데 마귀는 웃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 그래서 우리는 선포라는 예수 이름이라는 이 좋은 무기를 사용할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거대한 어떤 골리앗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직장 문제, 여러분 여기 젊은이들 많은데 공부 후에 혹은 어떤 직장, 잡을 구해야 되는데 직장 구하기 힘들잖아요. 또 여러분 다 결혼할 사람들이 많은데 결혼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정말 힘든 게 결혼하기 아닙니까? 우리 둘이만 좋으면 될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산, 결혼이라는 문제,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들, 이런 거대한 골리앗 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총도 있고 막대기도 있고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몽둥이를 하나 딱 잡아서 골리앗을 공격해 봅니다. 골리앗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럼 골리앗이 하나도 안 아프다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아픈 척, 아픈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몽둥이가, 골리앗에게 효력이 있구나 하고 우리는 몽둥이만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몽둥이가 안 통하면 이거 버려두고 다른 걸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총을 발견하면 큰일 나니까 몽둥이가 통하는 척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혜로 돈으로 가끔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어요.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의 고도의 수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몽둥이 맞고 안 죽어요.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선포할 대상은 자연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어요. 태양아 머물러라. 풍랑아 잠잠하라.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가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말이 있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아니할 것이다. 엘리야의 말대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3년 뒤에 엘리야가 기도로 비가 올 것이라고 선포하자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자연에게 선포하는 이런 놀라운 선지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 엘리야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혹시나 특별한 사람만 이런 걸 행하는 줄 알고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포기하고 이 좋은 선포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까 봐 친절하게도 성경에서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자연에게 명령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즘 일본이 자꾸 독도가 자기 거라 그러는데 기분 나빠. 쓰나미야, 일본을 향해서 돌진하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포의 근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그 선포의 근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놀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놀란 권세를 베드로에게 부어주십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는 거예요. 언제? 놀란 고백을 들은 후에. 신앙 고백 위에 권세가 주어진다는 게요. 우리가 아무나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 사람이 선포할 때 되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는 놀란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이 대답은 자기가 똑똑해서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죠. 이 대답은 네가 잘나서 대답한 게 아니다. 천부께서 알게 하셨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아무튼 그 구원받은 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 그 고백이 있는 자는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선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예스가 된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든지 그것은 예스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하고 그 약속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 받아들인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든지 그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예스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가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말씀에 근거한 선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어떤 심각한 위기 가운데 빠졌어요. 도저히 내 손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보다도 지혜가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더 올려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분명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붙들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선포하노라. 나의 아둔한 머리는 지혜롭게 될지어다. 수목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그런다고 별일 있겠어. 오늘 가정예배 때 우리 자녀들에게 이 훈련을 시켰어요. 너희들이 가장 지금 힘들어하는 것 가지고 하나씩 선포하자 오늘. 그러니까 하는데 반신반의 하면서 막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마귀도 웃고 있겠다. 그래서 내 생각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의 능력을 주셨다고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되는 게 안 되는 줄 알고 선포를 안 해서 그렇지. 그 다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선포의 근거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선포를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 난 기도도 많이 안 하는데 지금 내 신앙이 지금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자꾸 자기를 바라보니까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 선포해가지고 될까? 내가 성경도 잘 안 읽는 사람인데 기도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런 조건 때문에 선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언제 우리가 선포하면 빛이 있으라 선포할 때 빛이 생길 정도의 수준의 믿음까지 올라가겠어요. 우리 보고 선포하면 안 돼요. 내 모습 보면 선포할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마귀는 예수 이름을 싫어하고 여러분 총이 있다면 이 총은 이 총 자체에 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총을 누가 쏘든지 총이 위력이 있는 거예요. 이 총을 어린 아이가 쏘면 맞아도 아프지 않습니까? 어른이 총을 쏘면 맞으면 피가 나고 죽는데 어린 아이가 이 총을 들고 쏘면 맞았는데도 아프지 않을까요? 총 자체에 힘이 있는 거예요. 파워가 있는 겁니다. 누가 들든지 어떤 상태에서 숨찬 사람이 총을 들어서 쏜다 해도 그 총에 맞으면 죽는 겁니다. 내 상태가 아니라 총에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힘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마귀는 도망가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제일 어린 영혼이 주라미 아닙니까? 주라미가 친교 시간에 몽둥이를 들고 우리를 막 때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아픈 척 좀 해주겠죠? 아야 아야 하면서 막. 근데 실상은 하나도 안 아프죠. 그런데 주라미가 어디서 진짜 실탄이 든 총을 들고 와가지고 막 우리 보고 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주라미가 하니까 막 이불로 죽는 척 해줄까요? 완전히 얼굴이 하얗게 될, 안 돼, 주라미 그 조심해.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의 총을 들면 마귀는 지금 기겁하고 얼굴이 하얘져요. 흔들고 있어. 우리는 그걸 모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선포하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분 있을 겁니다. 점잖지 못하게 선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선포하잖아요. 길에 가면서도 밴쿠버에 있는 음란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뭐 직장 속에서 막 동료들이 싸우면 이 다툼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내 가정 속에서도 자녀들을 향해서 뭐 계속 선포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람이 보면 뭐 이상하게 볼 수도 있겠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포하라고 했는데 선포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입니까? 공자의 제자입니까? 아마 그 점잖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럴 거예요. 여러분은 공자의 제자입니까? 선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문제를 말하지 마세요. 문제를 말하지 말고 믿음을 말하세요. 돈이 없습니다. 만난 사람마다 너무 힘들다. 돈이 없다. 죽겠다. 그런 문제를 말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문제를 말하는 것은 점잖은 겁니까? 돈이 없어 죽을 지경이다. 돈이 없어 죽겠다고 문제를 말하는 대신에 돈이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벗어나게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이웃에게 이야기하시라고요.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라고요. 지금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 고난 속에서 건져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죽겠다 못 살겠다 하지 말고. 여러분 선포가 힘든 겁니까? 손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돈을 내라고 하면 얼마든지 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죽을 병에 걸려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자, 네 병을 고쳐줄 테니까 뭐 한 만불만 가져오라. 그러면 만불 안 가져갈 사람 어디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에 있는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한 20년 전에 이 눈 수술을 받을 때에 너무 눈이 나빠서 그 당시 처음 엑시멀 레이저라는 눈 수술이 나왔는데 그때 200만 원 했어요. 전도사 시절에 200만 원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때 월급이 20만 원인가 이랬는데 사례가. 그런데 저는 그때 1000만 원을 요구해도 했을게요. 왜냐? 보게 되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눈 때문에 군대를 안 갔는데 군대를 안 갈 정도의 이 눈이 나빴으니까 그렇다가 수술하고 나서 보이는 게요. 안경을 안 써도 잘 보이는 게요. 누가 1000만 원 달라고 했어도 저는 했을 거예요. 그 수술을.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만불만 되면 고쳐줄게. 평소에 우리가 만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살려는 그 욕망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만불 구해내지 않겠습니까? 누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런 거 하라. 그러면 그거 안 하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침마다 매일 산에 올라갔다 오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에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정도 수고 다 할 겁니다. 선포하라는데 이게 힘든 겁니까? 선포는 했다가 안 이루어져도 사실 우리에게 손해될 건 없잖아요. 세상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안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이 좋은 선포. 이제부터는 막 선포하고 다녀야 되겠다. 선포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변을 치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빛이 있으라.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에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경제, 재정, 물질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향하여 빛이 있으라 선포하세요. 더 나아가 선포로 여러분의 문제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열방을 치유해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빛이 있으라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밴쿠버 땅을 밟으면서 이 땅에 빛이 있으라 선포해야 돼요. 온 열방과 나라와 족속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선포하며 다녀야 돼요. 그래서 온 나라와 열방과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얼마나 쉬운 건데. 그리고 쉽지만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건데. 왜 안 하시는지. 이제 합시다. 입속에서 우물우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내 믿음대로 외치세요. 외친 대로 될 겁니다. 지금도 자신이 없어서 아멘을 하는가 말까 하죠. 복음은 이 우주에서 가장 놀란 일이고 사건이고 이야기입니다. 그 복음에는 엄청난 파워가 들어있어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선포하세요. 여러분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선포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선포하면서 세상을 뒤집고 변화시키고 열방을 치유하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선포의 능력이 빛이 있으라면 빛이 생기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선포를 통해서 나와 우리 교회와 이 땅과 열방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